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혹은 나타나는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유엔에 가입한 한 나라처럼 어느 대륙의 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간절히 빌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길까요?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낼 수 있는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하나님과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다스림이 있는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크고 교인은 많지만 세상에 선한 일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게 바로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몸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몸의 지체들이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의 통제를 안 받는 지체는 내 지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이건 뭐 내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머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머리에 통제에 의해서 손은 핸들을 돌리고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또 한 손은 깜빡이를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눈은 앞을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따로 하는 것 같지만 통제하는 머리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의해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몸과 같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역할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에 의해서 한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일을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 그게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목적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오셔서 군림하고 대접받고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의 섬김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교회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잘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는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죠. 섬김이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섬김의 최고봉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우리 교회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교인들의 생명까지 동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원주민 사역지에 가서 미용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건 잘못된 섬김이죠. 미용 봉사도 좋은 섬김이고 가서 뭐 선교지에 땅을 파주고 나무를 베어주는 것도 좋은 섬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 역할을 지금 선교사님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간 우리 청년팀들은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린 거고 그 목적은 가장 귀한 섬김, 복음을 전하는 거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자들이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계속 강조하지만 제자들은 한자리 하려고 당신이 내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오른편에 내가 좌편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십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 맞다 말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고 선생님인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 낮은 자리, 주인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 청소하고 있는데 밑에 뭐 과장이나 아무리 뭐 상무 정무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이 청소하고 밀대 잡고 청소하고 있으면 상무 정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시청과 교육으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생생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알아주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그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잘 섬기는 교회가 몸짱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몸짱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몸짱 교회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섬김이 교회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 섬기려고 합니다. 도대체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몸짱교회. 잘 섬기는 몸짱교회.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것도 헷갈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헷갈린 교회도 있고 또 섬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섬김을 하는데 섬김이 헷갈려버린 분이 있어요. 섬김이 뭔지.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속에 침투한 성과주의, 좋은 교회 판단을 외향적인 성과와 결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큰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작은 교회였는데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한 몸이 불어난 교회. 다들 그런 교회가 모범 교회라고 사례로 들고 그런 교회를 본받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배가 하는가? 그래서 심지어 전문 경영인들을 도입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팀을 전문 경영인들, 기업의 경영인들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경영의 원리들을 도입하는 거예요. 경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윤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그래서 이윤 잘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성과주의로 교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다닌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시면 대접을 받아요. 왜냐? 필리핀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선교를 잘 하셔가지고 신학교까지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정도가 아니라 필리핀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 후원한 보람이 있다. 선교헌금 낸 보람이 있다. 기도한 보람이 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시면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대만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만에 파송한 선교사님은 오면 다 기가 죽어 있어요. 10년을 후원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10명 미만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금 보내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드렸는데 대만에서 10년 사역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가 죽어 있고 교회 사람들도 이 선교사님은 무능한 선교사다. 저는 그때 대학부였지만 이건 아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쉽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만은 저도 가봤지만 집집마다 그 집안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성과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결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섬김이 더 좋은 섬김인지는 저도 몰라요. 물론 필리핀 선교사님도 잘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업적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섬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몇 개나 개척했다. 우리 교회는 몇 개국을 선교한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게 다 업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선교사 100명 파송한 교회다. 개척교회 100개 세운 교회다.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뭐 대기업의 오너인 것처럼 지점들을 차려놓고 어느 지점이 어느 브랜치가 더 이윤을 잘 남기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것이 마침 하나님의 뜻이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점을 늘려가고 자기 백성,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지향했다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무능한 우리들 데리고 하는 것보다. 섬김의 척도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무능한 사람입니까? 하나도 결과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성김은 성김이 아닙니까? 이런 성과주의가 교회에서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교회에서 위험한 이유는 이런 성과주의는 반드시 보상심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회복의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씩 한 가정씩 떠올려 보니까 회복의 교회에 왔을 때 그 시점에 삶의 문제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삶의 고민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복받는다. 이걸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주를 잘 섬겨보니까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것을 맡기려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더 크게 숨기라고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지난주 우리 정우 형제의 간증에서 한국에서 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밴쿠버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보다 일찍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받았다. 그래서 마치 이 영주권이 복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브앤테이크, 기복신앙, 보상심리 아주 유치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영주권을 주신 것은 우리 정우 형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이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영주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우 형제를 통해 하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일 다 끝나고 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은 일 다 끝나고 수고했다고 주는 겁니다. 중간에 상 주는 사람 있습니까? 중간에 주는 것은 그건 뭡니까? 보급품이에요. 일 더 잘하라고 주는 보급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막바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다 끝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상 못 받는다, 복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받습니다. 근데 그 상과 복이 다 선한 싸움 마치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 주어지는 복과 같은 것들, 뭐 건강이 회복되었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복 자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계라고 주시는 수단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은 죽고 나서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한 가지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은 죽고 나서 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받은 이 땅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티내지 아니하고 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 기대할 만한데 바울은 그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아무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내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 받을 것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보니까 이게 큰 상이구나. 내가 이런 상을 지금 받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할 상은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상과 복은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충성과 순종의 태도로, 결과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미약한 능력이나마 순종했다면 그것은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 몸짱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죠. 앞에 남긴 두 종은 칭찬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앞에는 남겼고 잘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겼고 이 한 달란트는 남기지 못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았습니까? 태도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뭔가를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비유가 좀 더 길어진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다 말아먹었다. 그래도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준 것은 무언가를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성마비인 송맹이 시인이 걸음도 똑바로 못 걷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내성마비신 송맹이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노래를 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불공평하다, 나한테는 준 게 없다고 말할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물질의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섬겨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육신으로 섬겨야 되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겨야 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찬양팀으로 섬겨야 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섬겨야 되고,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복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확실히 몸짱 교회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팅할 때라든지 또 친교 마치고 이 정리할 때 보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김이 구석구석 있는 거예요. 몸짱 교회입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가끔씩 우리가 파크에 간다든지 무슨 이 전체 모임을 할 때에 청년들이 뭐 행사하고 할 때에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우리 홍중웅 성도님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가서 우리는 정신없이 놀고 할 때에 혼자서 그 쓰레기를 다 정리하세요. 가장 연로하신 분. 그러니까 성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짱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몸짱 교회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3년 동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선출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을 선출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성김이를 뽑을 때,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뭐 다양하게 뽑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자원이 우선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낮아지겠느냐? 누가 교회에서 섬기겠느냐? 예수님은 섬겨라 그랬죠. 낮아지라 그랬죠. 근데 그걸 누가 자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등 떠밀려서 그거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추천해가지고 누구누구로 무슨 부장으로 우리 누구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저기서 추천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하면 그게 성김입니까? 뭐 이런 거죠. 연로하신 병든 아버님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차마 아들이 너무 나쁜 아들들은 아니라서 아버지를 뭐 밖에 내버리지는 못하니까 모시기는 싫고 이러니까 제비뽑께서 모시자 이래가지고 제비뽑께서 한 아들이 당첨돼서 아버지를 모시는 게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어떨까요? 차라리 양동은 갈란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모시는 거예요. 차마 아버지를 내다버릴 수는 그런 불호자식은 아니네. 만일 추천해서 뽑는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다 하기 싫은데 굳은 일, 그 섬기는 자리 하기 싫고 귀찮은데 그래도 뭐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에이 누가 추천해주면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몸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섬김, 자원하는 거.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김이를 뽑습니다. 이 공동회는 어차피 우리가 캐나다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법을 따라서 회의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저는 이런 우리 교회의 자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담되는 것 같죠. 그럼 성길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일 때문에 성김이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김이를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 만들어 놓고 이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섬길 사람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돼요. 뭐 교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기회를 지금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모든 자원 아니에요. 흥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자원해서 잘 왔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를 좀 빡시게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와서 섬김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